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중앙을 따라 오지 간 길로. 가시덤불 히치고 눈비를 맞으며 오울리도 왔으라. 강을 따라 천만리 걸어온 길, 그 길엔 나룻배가 없으면 도끼로 뗏목을 무어 불타는 강물을 헤쳤고, 그 길에 군화가 다르면 나무꼭지를 동여매고 눈 내리는 태백산도 넘어온 우리. 총포탄이 모자라면 바위돌에 보병삽을 갈아 결전에로 나아갔고, 토굴집 작은 꾀창으로 피호의 재가루가 날아줄 때에도 우린 눈빛 흐린 적 없었다. 구람을 몰랐다. 종파놈들이 뭐라고 해도 한마음 수령님만을 따라 준엄한 운동을 넘어온 길이요. 자기의 걸음으로 시련의 폭풍을 맞받아 전진하고 비약하는 것은 불 속에서 벼려지고 빈토에서 날에 친 우리의 정신. 날이 가고 세대가 바뀐다고 어찌 그 정신 흐려질 것이냐. 끝나지 않은 백두의 행군길을 두고 우리 어찌 날라리를 부리며 안식의 보금자리에 발편잠을 잘 것이냐. 이 가는 행군길은 멀고도 험한 길. 맨발로 진포를 걸어가도 그 누가 가져다줄 장화를 바라지 않으리. 피 흐르는 강물을 헤쳐가도 그 누가 선사할 고무배를 원하지 않으리. 그 길에서 우리 어찌 한순간이라도 남을 쳐다보랴, 한 걸음이라도 늦자보랴. 잊지 않는다. 파도에 겁을 먹고 줄령 앞에 뒷걸음 친 자들은 역사의 추물이 되어 치욕의 나락에 떨어졌음을.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길. 용기 백배 나아가면 천만 산악도 물러서는 우리의 행군길. 심장이여 끌어라, 열정이여 솟구쳐라. 땅을 구르고 하늘을 떨치며 가는 그 길에 찬란한 미래, 노을 빚긴 지평선이 마중오리니. 열백 번 쓰러져도 우리 가리라. 맨발로 진포를 헤쳐온 그 정신으로 영원히 당을 따라, 영원히 혁명의 한 길을 따라. 그렇습니다.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온 우리 당. 언제나 인민 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 운명의 둔대로 어머니도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이 땅 위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었으니, 당을 따라가는 영광의 행군길에서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토와 초소 마을을 당중앙위원회 뜰악과 같이 여기고 항상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 절전, 당종제공 이전에서 배곡 같은 애국충정을 다 바쳐갈 것입니다. 숨이 얹고 혁명의 길에 우리 나설 때, 평탄한 길을 생각했던가, 시련이 두려워.